이를 수 없는 사랑이라면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간 당신, 당신이 당신이 나를 잊었나, 나를 잊었나. 저홀로 기뻐만 간다. 저 홀로 깊어만 간다.